심심하고 서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안녕하세요. 수요일 노래를 들려주는 시장 일일 DJ를 맡은 이다니입니다.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들려와서 깜짝 놀라시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상가를 찾아갔던 파란색 봉사조끼 단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삼성 SDS의 이다니 대리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삼성 SDS는 상대원 시장과 가까운 분당 오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 SDS의 사내 아나운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부서원들과 기회가 될 때마다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시장 상가를 위한 깜짝 이벤트 활동과 함께 찾아가는 일일 DJ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라디오 방송은 평생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쑥스럽기도 한데요. 상가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총 10곡이에요. 지난 10월 23일 저희 삼성 SDS 봉사자들이 상가를 각각 방문하면서 선물을 나눠드렸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총 32곡의 애틋한 신청곡도 같이 받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10곡을 먼저 보내드릴게요. 나머지 소중한 곡들은 차근차근 방송을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첫 번째 보내드릴 곡은 최진희의 꼬마 인형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만 처음 당신을 알고 말았죠. 말없이 흐르던 눈물을 난 감출 수가 없었네. 창문에 부딪히는 운명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 여러분 노래 잘 들으셨어요? 이 꼬마 인형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도 느낀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오늘 가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을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뭐 독서의 계절, 목도리, 버버리코트, 수학, 추수 뭐 많겠죠? 저는 오늘 10월의 가을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낙엽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요. 우선 두 번째 신청곡을 먼저 보내드리고 계속 얘기할게요. 두 번째 곡은 이승기의 결혼해줄래입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우리 둘이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나 닮은 아이 하나 가을은 신종플루 때문에 결혼, 돌잔치, 칠순잔치 등을 간소하게 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신종플루 환자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덩달아서 상태원 시장을 찾는 고객의 발걸음까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저는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어둠이 짙게 깔린 밤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볼 겨를이 없어요. 오늘은 그래도 방송 때문에 조금 일찍 사무실을 나섰는데요. 그새 낙엽들이 벌써 알록달록 이쁘게 물들었더라고요. 이쁜 낙엽들이 차가운 바람에 날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벌써 가을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크게 몰려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낙엽을 종류별로 주워 모아서 책갈피에 꽂고 겨울 내내 곱게 말리던 애틋한 동심들도 있었는데요. 어느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제 마음속의 낙엽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것 같아 아쉽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상가를 운영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가끔 가을 단풍을 찾아 낙엽 속에 파묻혀 아름다운 꿈을 돌이켜보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곡은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입니다.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치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네, 잘 들으셨어요? 가을 바로 지금 이 계절에 딱 맞는 노래였어요. 아마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지나간 옛사랑을 떠올리시지는 않았을까 하는 재밌는 상상도 해봅니다. 가을이 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입 한입 물들어가던 단풍들이 어느새 그 아름다운 색들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마음에서도 느낄 수 있죠. 왠지 가슴 한구석이 쓸쓸해지는 것을 문득문득 느끼면 가을의 낙엽은 벌써 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을은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시가 생각나게 하는 계절이에요. 제가 시 하나 읊어드릴게요. 제목, 가을은 사랑하기에 좋은 계절. 지은이 김태광. 우리 맞잡은 손에 땀을 나게 만들던 여름도 밤손님처럼 다가오는 가을에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가을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 더욱 생각나게 하는 힘이 있나 보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보았던 너의 얼굴이 또 아른거리니. 괜시리 방에 혼자 있으면 서랍을 뒤적거리기도 수첩을 꺼내보기도 이처럼 가을은 혼자 지내기엔 너무 아쉬움이 남는 계절인가 보다. 조금은 쌀쌀한 새벽에 너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이슬 냄새 나는 가을바람을 느끼고 싶다. 홀로 서 있는 가로등의 불빛이 분위기를 더할 때 너와 입 맞추고 싶다. 가을은 이렇게 연인들의 마음을 가만 못 잊게 하나 보다. 네, 네 번째 곡은 싸이의 챔피언입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네, 싸이의 노래는 언제 들어도 신이 나네요. 잠시나마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혹시 국내에서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이 어딘지 아시나요? 성남에 있는 은행나무들도 멋지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장소는 충남 아산 현충사의 은행나무길입니다. 충남 아산의 은행나무길은 충무교를 지나 바로 우회전 한 후에 펼쳐지는 은행나무길인데요. 은행나무길의 길이는 약 3km 정도로 오른쪽에 있는 곡교천이 한눈에 보이고요. 마치 은행나무 숲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은행나무 가로수가 잘 정비되어 있는 도로예요. 혹시 충남 아산을 가실 기회가 되시면 현충사 은행나무길을 한번 들려주시는 것도 더욱 풍성한 가을을 맞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다섯 번째 곡은 김범용의 바람바람바람입니다. 밖에는 귀뚜라미 울고 산새들 지저귀는데 내림은 오시지는 않고 어둠만이 짙어가네. 저 멀리엔 기타 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님은 오시려나. 바람만 휘파리 부네. 때님은 바람 미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두운 창밖 바라보면 힘없는 내 손 잡아주며 님은 곧 오실 것 같아. 저 멀리엔 교회 종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 님은 오시려나. 바람만 휘날 미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긴다.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날 울려놓고.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낙엽 불은 축풍이란 한자 성어가 생각나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떨어지는 나뭇잎은 가을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가을 낙엽의 섭리처럼 자연의 이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자연과 더불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조용필의 허공입니다.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나마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었지.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은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요. 산이 높지 않아서 자녀와 어르신들과 함께 등산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청계산도 또 너무나 유명한 산이죠. 서울 양재역에서 하차하신 다음에 KFC에서 옛골이라고 적혀있는 버스를 타시면 된다고 해요. 옛날 버스 번호는 78-1번이었는데요. 요즘 버스들이 번호가 많이 바뀌어서 양재역에서 정확한 버스 번호를 확인해보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청계산은 여성분들도 오르시기에 아주 좋은 산이에요. 돌이나 바위가 없이 완만한 경사로고요. 편안하게 오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서요. 사람 구경하기에도 아주 좋겠죠?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산은 관악산이에요.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하차하셔서 서울대 정문 옆 등산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산은 높지 않지만 이름대로 돌이 조금 많습니다. 이상 주변에 자주 찾는 쉽고 편한 등산길 위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등산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은 없지만 이번 가을에는 꼭 가을의 낙엽을 밟아본 소감을 다음 방송 때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여덟 번째 곡은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입니다. 벗어나봐요 지난주가 가을 단풍 여행의 피크였다고 해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살짝 상가문을 닫고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세요? 월동 준비의 부담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가을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괜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을바람을 불어넣어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우연히 제가 여행의 의미라는 시를 인터넷에서 접하게 됐는데요. 내용이 좋아서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행의 의미. 집을 떠나 이름 모를 곳에 훌쩍 떠나고 싶다. 동네역이 넓은 빈터로 돌아드는 버스 종점 부근에서 짐을 풀고 노을 지는 언덕에서 혼자 서 있고 싶다. 가을 낙엽들 차례로 휩쓸던 숱한 바람들이 어둠을 틈타 마을을 다 지난 뒤 무인도 같은 작은 마을의 가로등불 켜질 때 나는 어딘지 모르는 곳을 바라보고 싶다. 내가 혼자인 것을 아무도 모르도록 괜히 바쁜 척 어느 가게로 가서 막차가 아직 남았느냐고 아니면 술집에서 잘 수는 있느냐고 하면서 유령처럼 이곳 저곳을 오래간만에 온 고향인 듯 찾아다니고 싶다. 그래서 밤이 지나고 해 뜨는 낮이 되어서도 어두운 곳에 있는 중생끼리 미쳐서 날뛰는 게 그 또한 삶의 한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싶다. 이어서 들려드릴 아홉 번째 곡은 주병선의 칠갑산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혹시 산에서 낙엽밟기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은 신종플루 때문에 낙엽밟기는 꿈도 꿀 수 없는 추억의 놀이가 되었지만 가족들끼리 산책을 하시면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낙엽을 밟으면서 사진도 찍어보시고 낙엽 던지기 놀이도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을은 훨씬 짧고요. 금방 겨울은 다가옵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알찬 내용과 더 멋진 음악으로 찾아뵐려고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영주의 해바라기 꽃입니다. 아름다운 10월 마무리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면서 까만 밤 하얀 밤 달빛 속을 지새며 순정을 먹고 사는 꽃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당신을 그리며 이슬 맞고 피어나 님 그리는 꽃 해바라기 꽃을 하시나요 내 보면서 까만 밤 하얀 밤 코독으로 지새며 순정을 먹고 사는 꽃 한없는 열정으로 당신을 그리며 이슬 맞고 피어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